H UBS. 네, 뭐 볼까? 네플 연구소. 안녕하세요. 9월 6일. 오늘 뭐 볼까? 네플 연구소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연구소장 고송입니다. 개강하고 처음으로 맞는 월요일. 이제서야 진짜 개강했다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주변에는 벌써부터 종강을 원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강을 이겨내기 위해 넷플릭스 구독을 시작했는데요. 평소에 넷플에 접속했지만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중 무엇을 볼지 고민하다 그냥 끄신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오늘부터는 그런 고민 접을 수 있게 재미가 보장된 작품들만 들고 올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저희 연구소 내부로 함께 이동하실까요? 김우라 유미 언제나 몇 번이라도. 저는 이상하게 바람이 쌀쌀해지고 가을이 다가오면 이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OST만 듣고 무슨 영화인지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한 추천작은 바로 지브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줄거리 연구소입니다. 치히로 가족은 이사하던 중 한 터널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듯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터널을 지나 계속해서 길을 걷던 치히로의 가족들 앞에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음식점이 나타나죠.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저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봐요. I got pushed. 아이유, Into the Island. 작은 노래가 날 기다려. 그들은 먹은 후 계산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허락 없이 음식을 먹은 치히로의 부모님은 한순간에 돼지로 변하게 되죠. 사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신들을 위해 준비해뒀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은 저여도 지나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더군다나 그곳은 인간에게는 금지된 영역인 신의 세계였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 없었죠. 이때 혼자 겁에 질려있던 치히로에게 하쿠라는 인물이 다가옵니다. 하쿠는 치히로에게 부모님을 구하고 싶으면 온천장의 주인인 마녀 유바바에게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하죠. 그렇게 둘의 여정이 시작된답니다. 정말 신비로운 설정이라 뒷내용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 다음 연구소로 함께 이동하시죠.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에 유아 스페아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에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캐릭터 연구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캐릭터는 바로바로 치히로입니다. 치히로는 지브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인상인 여주인공들과는 달리 평범하지만 수수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영화 속에서 치히로는 온천 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가오나시에게 들어오라며 손을 내밀고 가오나시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금괴를 줄 때 필요 없다며 거절하는 유일한 인물이죠. 또한 온천에 더럽고 냄새가 난다며 모두가 회피하는 오물신이 방문했을 때 치히로는 오물신의 목욕을 마다하지 않고 깊숙하게 박혀있는 쓰레기를 빼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치히로는 그저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치히로의 행동들을 보고 저희의 현실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신성해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신령들과는 대비되는 캐릭터인 치히로. 탐욕과 대비되는 순수로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방향은 회피가 아닌 치유고 경쟁 대신 상생을, 이기심보다는 배려심이 필요한 세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린 이유도 이와 같을 수 있겠네요. 해겔이 스퀘어. 이렇게 첫 번째 연구소 방문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은 주제의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함과 더불어 열린 결말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많아 궁극적인 교훈이 더욱 뚜렷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속에서 매사에 진심을 다하는 치히로의 대담함과 용기를 보며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가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며 자신만의 색다른 해석을 하고 그곳에서 배움을 얻은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지만 어른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연구소 앞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한혜지, 기술의 이현지, 저는 연구소장 고성이었습니다. UBS